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만용 작사, 안종호 작곡인 가요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탁월한 사상이론 활동과 세련된 용도로 손군 혁명무협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끝없이 칭송하고 훈모하는 우리민들의 숭고한 사상 감정을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인 화폭에 담아 형상한 성가입니다. 가요는 우리민을 한품이 하나 키워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의 친근한 어버이로 서리 높이 칭송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셔가려는 천만 국민의 흠모의 마음을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담겨진 이러한 사상 주제적 내용은 밝고 낭만적인 정서로 일관된 인상 깊은 손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소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 손율은 순차 진행으로 이루어진 류창한 손율 음조들과 이강음과 같은 약동적이고 진취적인 리듬으로 결합된 손율 형상으로 하여 노래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밝고 낭만적인 정서로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가요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은 생활적이면서도 세련된 시음악적 형상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친근한 어버이로 위대한 영도자로 끝없이 믿고 따르는 천만 국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을 숭엄하면서도 생활적이고 희열과 낭만이 넘친 예술적 정서로 격조 높이 노래한 또 하나의 시대의 명곡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도높이 도빨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진영 작사 작곡인 가요는 조체 90 200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당이 내세운 목표를 우리식으로 최첨단 수준으로 관철해 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 열정과 기백이 뜨겁게 맥박치게 하는 혁명적 노래입니다. 가요는 전투적이며 허서성이 높은 시어들로 그 어떤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엮어 나가면서 새색이 룡마루로 올라도 더 높이 오르고 달려도 더 빨리 달리려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열망을 고도의 집약화와 섬세한 형상으로 노래의 사상기술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전토적이며 허서성이 강한 가사 형상을 통하여 발현되는 시대의 벅찬 흐름과 숨결은 질풍같이 전진하는 선군시대의 맥박과 호흡을 음악 정서적으로 선명히 하여주는 훌륭한 선율 형상을 창조했습니다. 동쪽 2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선율은 미네림 서조와 평행조인 솔내림 대조의 저쪽 유동성에서 밝고 전투적이면서도 신심이 넘쳐 달려나가는 듯한 진취적인 정서적 양상을 뚜렷하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가요 더 높이 더 빨리는 천만 국민의 높뛰는 숨결과 박동을 당의 심장과 호흡으로 뜨겁게 달궈으며 당이 안겨진 세계 패권의 의지, 담대한 배짱을 지니고 사회주의 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그려보며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우리 민들의 가슴마다에 시대의 힘찬 진군가로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